너는 알고 있니? 오랜 사진처럼 발에만 가는 듯 지워진 너, 하련해져가는 내 모습 돌아오기만 바랬었지. 하지만 그거 넌 벌써 이별을 했잖니.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릴 널 한 번만 더 보여줘.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, 이룰 수 있다면 너를 잊으라고 내게 말하지만 꿈만 있다면 아픔도 기뻐. 그렇지만 나의 두 눈에 너를